김철호를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 청년학생대표단이 19일 불굴의 동일애국 투사인 비전향 장기수 리공순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리공순 동지는 조선노동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필생의 신념은 수십 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악형과 회의를 이겨내고 혁명적 지조를 지켜낼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 속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긍지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데 대해 그는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예술 소품 공연이 있었습니다.